Okay. Mayday.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Mayday. I don't know, man. Yeah.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 yeah.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 yeah, yeah. 그때, yeah.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했어.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야 직창돼야지. 낫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day. 얼굴 좋아 보이지? 오늘 i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꼬머리로 줄 차례 맘엔 day, 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난 선택받은 자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예감이 아주 괜찮은 날씨에 하늘과 태양은 벌다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해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거리.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왜 나만 내가 중심에 굳건히 있잖아. 주인공이 마냥 그로 주인공이니까 너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빼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가 네 영원히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해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Always on my grind. 늘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 너도 왔잖아. Finally I'm done. 넌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 나의 날들에 내 향기가 비게. You're welcome to my day, day. 얼굴 좋아 보이지? 오늘 i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bab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꼬머리를 줄 차례 맘엔